이런 경험 누구나 있지 않나요? 마음이 괴로울 때 몸을 혹사시켜서 그걸 잠시 잊어보려고 하는 거. 미친 듯이 운동을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일에 빠져들거나. 수도승들이 고행을 하는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수도승들의 고행은 우물에서 물을 퍼내는 것과 같습니다. 온몸의 에너지를 모두 써버리고 자신의 밑바닥을 보는 것.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그래서요, 우물의 본질은 물이 아니라 그 바닥일지도 모릅니다.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그런 충고들 하죠. 아예 바닥까지 내려가 보라고요.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있지만 말고 그 바닥이 어떻게 생겼는지 눈을 똑바로 뜨고 보세요. 나를 채웠던 물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나서 다시 물길을 뚫어야겠죠. 얼마 전에 TV에서도 방영한 영화죠. 신과 함께 가라. 세상 속에 던져진 수도승들의 이야기였는데요. 이 중에서 이탈리안 오늘 첫 곡으로 들어봤습니다. 참 이 영화를 보면 수도의 방식, 고행의 방식이 참 여러 가지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영화에서의 그 독일 수도승들의 일종의 그 수도 방식, 고행 방식은 노래였죠. 그래서 저는 문득 아주 아주 예전에 혼자 여행하던 생각이 났어요. 경상도 어딘가로 그저 기차를 타고 가다가 내렸는데 거기 있는 산을 올라가 보고 싶었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산에 조그만 절이 있어요. 제 대학 때의 경험으로 미루어 봐서 답사를 많이 다녔었는데 어느 절이건 그냥 가면 잠을 재워주거든요. 그래서 타지에 갔을 때 모르는 곳에 갔을 때 하룻밤을 어딘가에서 눈을 붙이고 싶으면 절부터 찾습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저를 찾아서 산을 올라가는데 겨울이었어요. 눈길에 산을 한참 올라가는데 그 눈밭 위에요. 발자국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어느 순간 제가 발자국을 발견을 했어요. 그것은 새 발. 새가 그 발톱 세 개가 있는 동물들, 짐승들의 발자국만이 나 있는 산을 한참 올라간 그 기분 여러분 아세요? 그렇게 해서 절에 올라갔는데요. 세상에 그 조그마한 절 앞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요. 스님이 지금 면벽수도 중이십니다. 그래서 이 절을 문을 닫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스님이 그 위에 있는 암자로 올라가셔서 수도하고 계시던 그 기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룻밤을 구걸하지 못하고 다시 산 밑으로 내려왔던 그 기억이 왜 갑자기 드는 거죠? 이 신과 함께 가라의 이 독일 수도승들은 이탈리아로 떠났는데 그렇게 세상 속으로 떠나버렸는데 왜 갑자기 제가 산속으로 올라갔던 그 기억이 떠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 신과 함께 가라는 작년에 개봉했었는데 극장에서 너무 빨리 내려서 우리 임재윤 PD가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정말 이 영화를 좋아했는데 극장에서 너무 빨리 내려버리고 또 극장에서 개봉한 지 1년도 채 안 돼서 우리나라 TV에서 그만 방영을 해버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점에선 좋지만 좋은 영화를 극장들이 너무 푸대접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전해주네요. 자, FM 영화음악 오늘은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 보는 시간이죠. 여러분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해주실 이곳의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편번호는 150-600번이고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43819호 FM영화음악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저 이거 다 외워서 있어요. 이 주소를. 엄청나지 않습니까? 아, 참. 그리고요. 저희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릴게요. www.imbc.com 라디오 그리고 FM영화음악 담당자 FM영화음악 정은혜입니다. 순서대로 밟아서 오셔서 여러분의 사연 올려주시면 됩니다. FM영화음악이 여러분께 드리는 이번 주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은요. 유니버셜 뮤직에서 제공하는 Love Actual입니다. 자, 오늘 FM영화음악이 함께 볼 내 일기장 속의 영화의 주인공은 전남 목포시 상동 영화마을 하당점에 계시는 변광렬 씨입니다. 듣고 계세요? 변광렬 씨의 내 일기장 속의 영화를 잠시 후에 이 음악 듣고 나서 들어보도록 하죠. 이성현 씨, 이종찬 씨, 그리고 우현용 씨가 신청하신 곡 들어볼까요? 영화 The Thing You Do에서 The Wonders가 부르는 The Thing You Do. 돌아보기를 좋아하는 가족 사이에서 태어난 나는 자연스럽게 일주일 중 주말, 그것도 주말의 명화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았다.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초등학교 시절 집에 돌아오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런 내가 안타까웠는지 제일 큰 누나는 학교에서 영화단체 관람이 있으면 항상 바쁜 걸음으로 집에 들러서 나를 데려갔다. 나의 첫 번째 극장 구경이자 영화 구경은 그렇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극장도 영화도 나를 매료시켰다. 슈퍼맨을 보고 나서 누구나 그랬듯이 당장 보자기를 둘러매고 옥상에 올라갔다가 엄마한테 혼이 나기도 했고, 길을 지나가다가도 영화 포스터가 붙어있는 벽면 앞에는 자주 멈춰 섰으며, 누나가 사온 영화 잡지를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들춰보곤 했다. 초등학교 2학년 어느 날 집에서 가까운 개봉관에 람보 2편이라는 영화가 들어왔다. 나무 판자로 만들어진 입간판 속에서 극장 옥상까지 닿을 정도로 커다랗게 우뚝 서있던 람보. 나는 꼭 보고야 말겠다는 의지에 불탔고, 드디어 며칠이 지나 거금 1,000원을 마련해 극장으로 향했다. 친구들은 우레메도 아닌 람보를 본다는 나를 선뜻 따라 나서지 않았고, 그래서 처음으로 혼자 찾은 극장이 낯설고 무섭기까지 했다. 관객도 몇 명 없는 썰렁한 극장에서 나는 거대한 스크린을 더욱 크게 느끼고자 맨 앞자리로 갔다. 영화를 보는 내내 난 썰렁한 주변은 잊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는 주인공 람보에게 푹 빠져 있었다. 마지막에 그 고생에 대한 보답조차 받지 못하는 람보가 어린 내가 보기에도 너무나 불쌍했다. 2시간이 지나 영화는 끝이 났고, 밖으로 나와 보니 이미 세상은 어두워져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사라졌던 2시간에 대해 식구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으슥한 곳으로 여겨지던 동네 극장에 혼자 갔었다는 사실. 이것만으로도 난 식구들에게서 엄청난 꾸지람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나는 하나도 무섭지도 괴롭지도 않았다. 아직도 영화의 여운이 덜 풀린 내 마음 속에는 새로운 영웅, 람보 아저씨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시절 나는 길거리에서 몰래 포스터를 뜯어오거나 극장에서 팜플렛을 받아서 모아놓고는 했다. 그래서 내 모든 책 표지는 잘못 뜯어서 귀퉁이가 날아간 영화 포스터였고 또 대형 포스터는 말아놓는 것만으로는 행여 구겨질까 두려워서 바닥 장판을 걷고 곱게 깔아서 모셔둔 적도 있었다. 물론 이사 갈 때 가족들한테 들켜서 꿀밤 한 대 맞았지만 다른 친구들은 자율학습 시간이나 보충수업 시간에 살짝 도망을 가면 거의 당구장을 향했지만 나의 도주 목적은 오로지 영화였다. 어느 날은 혼자 운동장 세 바퀴를 돌고 난 뒤 열이 많이 난다고 거짓말을 하고 조퇴를 해서 멜 깁슨이 나오는 영화 햄릿을 보러 간 적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펄프 픽션이라는 영화에 대한 정보가 입수됐다. 타란티노라는 감독을 알지도 못했지만 호기심 때문에 그 영화를 누구보다도 빨리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포스터가 시내 곳곳에 붙여지고 날이 갈수록 그 영화 생각에 빠져들어갔다. 개봉은 토요일 오전 11시. 2교시까지만 수업을 받고 나가야 첫 회를 볼 수 있다는 계산하에 그날 나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다. 그 누구도 감히 시도해보지 않은 정규 수업 시간 중에 도주. 역시 극장에는 아무도 없었다. 영화가 막 시작할 즈음 젊은 남자 한 명이 들어왔고 커다란 극장은 단 두 명을 상대로 상영을 시작했다. 그리고 영화 속에 완전히 빠져버린 나는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한동안 제정신으로 돌아오기 힘들었다. 알 수 없는 희열감과 충격에 사로잡혀 있었다. 극장을 나서자 방금 나와 단 둘이 영화를 관람했던 아저씨가 나에게 말을 걸었고 그 아저씨로부터 짜장면 한 그릇을 얻어먹을 수 있었다. 별로 말이 많지 않던 아저씨는 나에게 영화 본 소감을 물었고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대충 이야기를 한 내게 어린 네가 뭘 얼마나 알겠냐는 듯한 웃음을 보였다. 그게 비웃음이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어쨌든 그날 이후 타란티노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감독으로 자리 잡았다. execute every motherfucking last one of you! 대학에 입학한 다음 한동안은 내 나름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느라고 영화 보기가 많이 줄어버렸다. 대신 생각도 많고 움직임도 많은 대학 생활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래도 술값은 있어도 책값은 없다는 쪼들리는 금전 사정 속에서도 한 달에 한 번 꼭 영화 잡지를 사보곤 했다. 그리고 창간 후부터 모은 그 영화 잡지가 내 재산 목록 1호가 되었다. 아쉽게도 폐간이 되어버려서 더 이상 불어나지는 못하게 됐지만 그러다가 사회적으로 어떤 큰 사건을 몸소 체험하게 된 나는 내가 속한 곳에 대한 인정이냐 거부냐에 대한 엄청난 고민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즈음 다시 극장을 찾기 시작했고 그러던 중 이 영화 트루먼쇼를 보게 됐다. 별 의미를 갖지 않고 영화를 보던 도중 조금씩 느끼게 됐다.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며 나도 무리 중에 한 명일 뿐이라는 것. 이것을 깨달은 것이다. 진짜 유치하게 그지없는 일이지만 그 나이 먹도록 너무도 단순한 바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트루먼이라면 진짜 세상을 보게 되는 문 앞에서 그렇게 웃으면서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 이제까지는 아주 예쁘게 디자인되고 포장된 세상을 보았다면 이제 그 예쁜 포장지가 한겹 벗겨진 세상을 보고 있는 기분이었다. 아니 어쩌면 세상은 그대로인데 나만 벌거벗은 느낌이었는지도 모르겠다. 한꺼번에 밀려드는 세상에 대한 부끄러움. 학교로 돌아가서 나는 저항의 깃발을 들었고 또 실패했다. 아무튼 고민에 빠져있던 그때의 나에게 생각의 전환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한 영화 트루먼쇼. 잊을 수 없는 영화가 되어버렸다. 내 별명이 되어버린 영화다.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나는 슈렉이 개봉하자 친구들에게 보러 가자고 졸라대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간이 없다. 애니메이션을 안 본다. 너나 많이 봐라. 등등의 반응에 번번이 차이고 말았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부터 걸려오는 친구들의 전화. 아, 슈렉 봤다. 미안하다. 그런데 딱 너더라. 그리고 얼마 후부터 나는 슈렉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모습이나 하는 짓이나 슈렉이랑 너무 닮았다는 것이 처음에는 좀 민망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나쁜 녀석은 아니라서 인정하고 살기로 했다. 하지만 슈렉을 굳이 극장에 가서 보지는 않았다. 뭔지 모를 자존심 같은 것 때문에. 1년 정도가 지나서 슈렉을 비디오로 봤고 못생겼지만 친근하며 약간은 인간적이고 또 용감하기도 하고 가끔 소심하기도 한 그 캐릭터를 보면서 나도 웃을 수밖에 없었다. 아직도 나를 슈렉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내가 전화를 걸면 휴대폰 화면에 슈렉이라고 뜬다는 사람도 있다. 이젠 그 별명이 그리 싫지 않다. consider me like a oogie doctor and treat me like a no-to-dumb. That's why I had to keep my shine on. I break a little something to keep my mind on. Cause you had my mind gone. Turn the lights on. Come on, baby. Let's just rewind the song. Cause all I wanna do is make the rest of the best sense all night long. 졸업하고 남들보다 너무 늦게 가게 된 군대. 그런데 허리 디스크라는 이유로 일주일 만에 쫓겨나와 공익 근무요원으로 배치받았다. 이렇다 하게 해놓은 것도 없이 대학 4년의 시간을 보내버린 나는 어쩌면 공익요원이 격리된 군대의 삶보다는 이후의 삶을 준비하기에 유리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크지도 작지도 않은 비디오 가게를 하나 마련하고 공익근무요원의 시간을 시작했다. 비디오 가게는 나에게는 천국이었다. 하지만 매일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은 나를 지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 외에 다른 고민은 없었고 생각이 너무도 닫혀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주변의 사람들은 내가 그 획일적인 삶에 익숙해지기를 원했지만 결코 쉽지 않았다.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도 삶에 대한 고민도 하나 없이 흘러가는 내가 사는 작은 도시의 젊은이들이 나를 답답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밤 12시가 넘으면 마침내 나만의 시간이 온다. 가게의 작은 TV로 영화 한 편을 볼 수 있는 시간. 어느 날 그 시간에 난 오아시스라는 영화를 뽑아들었고 그 영화 속에서 나를 볼 수 있었다. 사회적 통념을 거부하는 남자와 사회에서 밀려나 있는 여자, 그리고 닫혀버린 사람들의 시선과 편견, 그 속에서 작은 미소를 찾으려고 애쓰는 주인공들. 지금의 나에게 동질감을 느끼게 해주는 이 영화가 너무나 따뜻하고 사랑스러웠다. 비극으로 끝날 것 같던 그 영화는 그러나 마지막 장면으로 나를 웃게 했다.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작고 낡은 아파트 안에는 옥중에서 남자가 보내온 편지를 읽는 여자가 있다. 편지를 통해 들리는 남자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행복하고 가볍다. 그들은 다시 만날 것이고 그들은 다시 그들의 삶을 찾을 것이다. 내 일기장 속의 영화. 오늘 변광열 씨의 영화 다섯 편을 함께 봤는데요. 변광열 씨. 그 얼마 전에 제가 굉장히 부럽다고 한 그분 맞네요. 정말 비디오 가게를 하셔서 늘 영화를 많이 보시고 그래서 저희 방송도 자주 듣는다고 하셨죠. 변광열 씨가 내 일기장의 영화를 다섯 편을 올려주시면서 후기도 적어주셨어요. 다섯 편을 고른다는 게 너무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 쓰고 나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도 사흘간 고민한 글쓰기의 결과가 아까워서 이렇게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면서 보내주셨는데 변광열 씨 내 일기장 속의 영화가 그런 거예요. 남의 인생 들여다보는 덕분에 저는요 그냥 청취자 변광열이라는 이름만으로 늘 만나던 변광열 씨의 고민을 봤고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도 알게 됐고 또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요. 제가 영화를 본 것과 다른 상황에서 그 영화를 보면서 이 상황에서는 이 영화가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새삼스러운 깨달음을 또 항상 이 내 일기장 속의 영화를 만나면서 하게 되는데요. 자, 영화 음악들 소개를 제가 안 해드렸죠? 변광열 씨의 내 일기장 속의 영화 첫 번째 영화 람보 2편은 그중에서 들은 음악은요. 정말 야 람보 중에 이런 음악이 나왔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았어요. 댄 힐이 부르는 It's a Long Road 들어봤고요. 펄프 픽션 중에서 앞에 그 영화 중에서 장면 한번 들어보고 이어서 Dick Dale and His Dale Tones의 Miss a Low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화 Truman Show 중에서 Philip Glass의 영화 음악 Truman Slaves 들었고요. 네 번째 영화 Shrek 중에서 Baba Man이 부른 Best Years of Our Lives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아시스 이재진이 영화 음악을 맡았죠. 이 메인 테마 들어갔습니다. 저는 오아시스의 마지막 장면을 좋아하시는 변광열 씨의 마음에 아주 동감합니다. 무엇보다도 행복하고 가볍게 끝났다는 그 부분이 아니라요. 저는 오아시스의 마지막 장면에 먼지가 참 많이 보이잖아요. 햇빛이 막 들어오는데 그 사이에서 빗질을 하는 공주가 그 공주의 빗질에 따라서 바닥에 있던 먼지들이 햇빛에 이렇게 쫙 드러나는데 그 먼지가 참 좋았어요. 그 먼지가 꼭 진짜 그 우리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영화 속에서 유난히 그러니까 영화 오아시스에서는 먼지를 빛 속의 먼지를 참 햇빛 속의 먼지를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저는 영화 오아시스를 보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그 먼지였어요. 왜 그렇게 기억에 남았는지. 여하튼 변광열 씨의 내 일기장 속의 영화 잘 봤고요. 조금 전에 떡을 먹었더니 목에 이렇게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내 일기장 속의 영화에서 여러분의 일기와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서 여러분을 흔들리게 했던 영화들 기다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편지나 엽서로 보내주셔도 되고 또 인터넷으로 올려주셔도 되고요. 가끔 보면 내용이 정말 좋은데 뭐랄까 인생의 그림이 조금 덜 드러난 그런 사연들도 있어요. 그런 사연들은 여러분이 조금만 더 솔직한 모습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또 어떤 경우는 너무 짧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일기장 속의 영화는요. 이렇게 거의 한 시간을 여러분의 이야기를 꾸며드리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의 이야기들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영화산책 FM 영화음악. 깨죠? 늦은 밤 좀 시끄러울지도 모르지만 같이 듣고 싶네요 하신 정석태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아, TV 애니메이션 카우보이 비밥의 그 첫 부분에 흘러나오던 곡이었죠. 카노 요코의 영화음악 탱크였습니다. 자, 저한테 지금 편지와 엽서들이 좀 있는데 그런데 도대체 이게 왜 이제서야 제 손에 쥐어진 거죠? 수원 정안구 화사동의 김광표 씨. 보니까 그 우체국 소인이 11월 5일차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엄마의 생신, 부모님 결혼 기념을 다 놓쳐버렸네요. 아마 이 엽서 편지들이 라디오국 다른 곳에 들어갔다가 온 모양이에요. 엄마 아빠 항상 건강하시고 더 이상 늙지 마시고 영원히 사랑하고 이런 사연들이 되게 뜨늦게 전파를 타서 어떡하죠? 김강표 씨가 지금 듣고 계신지도 잘 모르겠네요. 아, 들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대전 중구 대사동의 최지현 씨. 엽서를 보내셨는데 엽서를 우편봉투에 이렇게 담아서 보내셨어요. 저도 예전에 맨날 그랬거든요. 예, 왜냐면 엽서는 사연이 내가 누군가에게 뭘 썼을 때 다 공개되잖아요. 저는 항상 혹시 우체부 아저씨가 길을 가면서 내가 쓴 그 글을 다 읽으면서 혼자 속으로 웃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을 늘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예쁜 엽서를 사고 나서도 꼭 이렇게 우편봉투에다 넣었거든요. 최지현 씨, 고흐의 이 멋진 그림 엽서 고맙습니다. 아, 경주의 일 러뷰 씨. 일 러뷰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늘 일 러뷰라고 하시면서 여러 통의 편지 엽서 보내주셨죠. 그동안 그러니까 제가 영화음악을 하면서 가공할 만한 생활 패턴을 계획하고 나름대로 며칠은 시행하셨었다고요. 저녁 9시에 취침하고 새벽 3시에 기상하는 것, 그래서 하루를 영화음악으로 시작하는 것, 아침형 인간이 인생에서 시간을 벌고 성공할 확률도 높다고 하기에 여러 번 시도했었는데 역시 만만치 않다는 말씀을 하셨네요. 요즘은 새벽 3시 반쯤에 잠들고 깨어나면 아침 9시가 넘어서 씁쓸하기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졸업시험은 어떻게 잘 보셨나요? 일러뷰 씨? 일러뷰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러뷰도 아니고 일러뷰라서 좀 알려주세요. 다음에 자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다음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강태경, 변선우, 남정균, 이덕호 씨가 신청하신 곡이죠. 데미 무어와 앤드류 메카시와 에밀리오 에스테반스, 러브로의 아주 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80년대 그 브래펫 공단이 다 나온 영화였죠. 조엘 슈마허의 세인트 엘모스 파이어, 러브 테마 들어봅니다. FM 영화음악, 내일은 추억의 외화 시리즈 그 두 번째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음악 위에 올라탔어요. 죄송합니다. 유지혜 씨, 아직도 노라 존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나요? 신청하신 곡 지금 해야 띄워드려요. 영화 Love in Manhattan 중에서 Come Away With Me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윤,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Come away with me on a bus. Come away where they can't tempt us with their lies. And I want to walk with you on a cloudy day. Fields where the yellow grass grows knee high. So won't you try to come away with me, and we'll kiss on a mountain top. Come away with me, and I'll never stop loving you.